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돌아가면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 안 된다고 넌 왜 말을 하고 있어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됐어 안 돼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너도 나를 지금까지 너무 사랑했잖아 정말 못된 여자야 정말 나쁜 여자야 네가 나를 여기 두고서 이렇게 두고서 너 혼자 아파하는 거니 사랑하자 전화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미안해 정말 난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마 내가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말하고 있어 너도 모르게 날 잡고 싶어 나는 미친 미친 사람이야 스친 스친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래 믿어지지 않았어 네가 그런 말은 정말 할 줄 몰랐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미안해 네가 없이 살란 말이야 사랑해 아니라고 내게 말해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게 말해줘 미치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미치겠어 이제 그만 끝이라는 게 미치겠어 다시 너를 볼 수 없는 게 자신 없어 네가 없이 살아가는 게 이별 향한 멜로디 이 노래처럼 될 거니 말해봐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네가 나 없이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지 전화하지마 사랑했던 그런 난데 이제 왔어 네가 나를 떠나간대 돌아와 미안해 전화하지 마 다시 그런 말은 하지 마요 내가 정말 사랑해요 말하고 말해도 돌아갈 수 없나 봐 만나기 전 그대로 다시 돌아가나 봐 전화하지 마 이제 나를 찾지 마 나를 사랑하지 마 이제 나는 자신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그녀예요 사랑해서 그녀밖에 모르네요 그런데 그녀가 전화를 받질 않네요 두 번 다시 전화를 받질 않네요 하지마